이 시간에는 너리의 미역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용도자.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조국 강산에 넘치는 노래. 희망찬 내 나라 조국 강산에 울려 퍼지네 문수님 노래. 인민이 바치시는 사랑 고마워 심장으로 부르는 흥모니 노래 노래 노래 흥모니 노래 강산 이소 이 땅 끝까지 끝이 없어라 문수님 노래. 저서 찾아 일터 찾아 가시는 길에 그의 안녕을 바라는 주원의 노래.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환희.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희망 넘친 나의 저구가. 우린 누구나 기쁨이 넘쳐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맞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꽃혀 내일도 즐겁게 맞네. 밝고 밝아라 우리 사는 것 온순히 그 뿐이요. 인기의 희망 만국의 희망 넘치는 나의 저구가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를 외치네. 아리로라 우리 사는 것 온순히 그뿐이요. 인기의 희망 한국의 희망 버티는 나의 저구가 항상 세상에 웃는 긍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이태하여라 우리 사는 것 온순히 그뿐이요. 인기의 희망 오늘의 희망 끝없는 나의 저구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